게 먹고 소중한 거 살아있네 기왕 갖고 봤으면 뭐라도 썰어 끝을 보지 않으면 고대서 떨어 꿈에서 멀어져도 절대 서러워 가지 않고 달려가 난 아직 거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한다 끝까지 한국 사랑이야 누가 나를 시험 그 시험은 위험 한 번 한다 하면 했다 하면 어마어마 5천만의 함성이 우리의 소리야 한반도의 소리야 끝난 게 아니야 한다 끝까지 한국 사람이야 Down. 5천만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